여보세요? 나 도일인데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갈게. 다음에 갈게. 다음에 갈게. 전화긴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 무슨 일이 있는지 내려와도 어디라도 달려가 너에게로 날아가 너에게로